oh yeah.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 내게 와 들어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무 말 하지 마봐 하늘의 별도 잠들었어 봐봐 오늘을 위해서 방문의 길을 바꿨어 모르겠니 정말 모르겠니 새하얀 커튼과 조명은 좀 어둡게 yeah. 내려서 It's so cold 새로 산 침대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나 들어와 Don't be shy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 내게 와 들어와 밖에서도 영원한 발자국 소리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신경은 몰입돼 빈틈 사이로 드리워진 너의 그림자 너 가는 순간 모든 마법이 풀린다 그대 모나리자 예수 우리 아름다 아베 마리아 두 뿐이야 지금의 시간이 멈추기를 너 위한 사랑 시를 난 송해 난 지금 환호해 체리빛 바윤과 촉촉한 너의 입술이 어울려 So beautiful 널 위해 준비한 달콤한 나의 멜로디를 들어와 It's for you yeah.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 내게 와 들어와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 내게 와 들어와 알고 싶어 네가 제일 원하는 그 말 넌 내게 우주 같은 걸 너무 신비로운 걸 Oh girl 네 맘을 보여줘 tonight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 조용히 눈을 지킬 시간만 Open your heart 네 맘을 보여줘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 내게 와 보여와 내게로 다가와 창문을 열어 yeah, yeah. 네 맘을 열어 내게 와 내게로 다가와 들어와 네 맘을 보여줘 Close to me 창문을 열어 네 맘을 열어